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있도록. 이미 식어버린 그대 마음에 나의 눈물은 기차 바퀴에 묻혀버리고 짜늘히 날 보는 그대 모습은 어느새 낯선 타인으로 다가옵니다. 진정 그대에게 못다한 내 사랑의 미련을 이 기차가 멎는 곳에서 멈출 수만 있다면 식어버린 그대 마음에 나의 눈물은 기차 바퀴에 묻혀버리고 짜늘히 날 보는 그대 모습은 어느새 낯선 타인으로 다가옵니다. 진정 그대에게 내 사랑의 미련을 이 기차가 멎는 곳에서 멈출 수만 있다면 이 기차가 멎는 곳에서 멈출 수만 있다면